있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? 나이가 들어 누군가를 만나서 보통이 평범한 길을 가고 있겠죠. 하지만 내 인생에 그대를 만나 사랑이란 의미를 알았어요.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 없어. 닮아가는 우리 사랑 안에서 날 그냥 안아줘요. 했었죠. 바빠하는 그대가 미울 때도 있었죠. 어김없이 그런 날 내 마음을 아는 듯 조금만 더 기다려 행복하게 해줄게.